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 밤하늘 가득히 수놓은 별은 낙엽되어 조용히 비춰만 주네 나르는 기러기도 짝을 잃으면 구만리 멀다 않고 날아가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